조국 해방 71세 즈음하여 러시아의 인터넷 통신 브리모르스키 레포르티어로와 쿠웨이트 신문 쿠웨이트 타임스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 해방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게재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통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 한편 조국 해방 71세 즈음하여 꽁고 통신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과 조선반도의 평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